기다리던가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나네 동그랗게 큰 눈이 예쁘게 보이지만 친구의 친구기에 사랑할 순 없어 내널 갖고 싶다고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벤치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다 친구의 친구를 만났네 어쩌면 나에게는 사랑이었는지 몰라 아직도 너 말을 해볼까 차라리 눈 감고 뒤돌아서서 고백해볼까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까만 밤에 그대를 위해 촛불을 켜놓았어